동화 한국어 버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옛날 옛날 머나먼 나라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왕비는 마음이 매우 어질고 사랑스러워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존경했죠. 왕비의 유일한 슬픔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지만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겨울날 왕비는 검은 창 옆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예쁜 눈방울새가 창가로 날아와 앉는 바람에 왕비는 깜짝 놀랐죠. 새가 왕비의 주위를 흐트러뜨리는 바람에 왕비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어요. 피 한 방울이 창밖 눈위로 떨어졌어요. 창밖에 눈위로 떨어진 그 피 한 방울은 어린아기의 얼굴처럼 변했죠. 왕비는 놀라 신께 말했어요. 누나신이시여, 눈처럼 흰 피부와 피처럼 붉은 입술과 흑단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딸 하나를 주시길 빕니다. 그 이후 왕비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병에 걸리게 되었죠. 많은 의사들이 치료해보려 했지만 낫지 않았어요. 오, 걱정하지 마시오. 곧 괜찮아질 거요. 믿음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아기를 갖고 싶어하던 우리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소? 네,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눈의 신이 우리를 축복했으니 그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곧 봄이 왔어요. 아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듯 어디에나 꽃이 피었죠. 날이 다가올수록 왕비는 점점 더 건강이 나빠졌어요. 환하게 빛나는 아침이었어요. 태양이 겨울에 모든 눈을 녹이려는 듯 빛나고 있었죠. 왕비는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어요. 눈처럼 흰 피부와 피처럼 붉은 입술과 흑단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기였죠. 왕비,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었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소원을 들어주겠소.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 왕비. 너는 눈처럼 희니 이름을 백설공주라 해야겠구나. 약속해 주세요. 우리 딸을 항상 잘 돌보아 주시기를. 그리고 곧 다시 결혼하시기를. 제가 없다고 슬퍼하지 않도록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를 잘 돌보도록 하겠소. 울지 마세요. 안녕, 내 사랑. 안녕. 오, 왕비,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왕비의 때이른 죽음으로 몇 년 동안 왕은 매우 슬펐어요. 왕은 백설공주를 돌보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나라의 일을 하는 데 보내느라 바빴죠. 왕은 공주를 잘 키울 좋은 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죠. 새로운 왕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매우 오만하고 잔인한 여자였어요. 어둠의 마법을 익혀 왕을 조종했죠. 또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사실대로 말해주는 마법의 거울도 갖고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고맙다. 넌 천재야. 시간이 흘러 백설공주는 이전보다 더욱 귀엽고 예뻐졌어요.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죠. 새 왕비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백설공주가 훨씬 더 예뻐요.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하게 되어 있었어요. 새 왕비는 노발대발하며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고 그 증거로 그의 심장을 가져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새 왕비는 백설공주에게 숲으로 가서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해줄 마법의 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불쌍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갔지만 차마 공주를 죽일 순 없었지요. 오, 예쁘신 공주님. 새 왕비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아름답고 착하신 공주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세요. 성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친절하셔라. 하지만 어머니가 당신을 벌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공주님은 어서 가세요. 백설공주는 최대한 멀리 도망갔어요. 사냥꾼은 야생 돼지를 잡아 그 심장을 새 왕비에게 내밀었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백설공주는 캄캄한 숲속에서 혼자였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나무들은 서로 속삭이는 듯했고 깜짝 놀란 백설공주는 뛰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돌을 넘고 따가운 가시를 뚫고 뛰다 보니 저녁이 되었죠. 작은 새들이 주위로 모여들더니 백설공주의 스카프를 잡아당겼어요. 새들이 무엇인가 보여주려 한다는 걸 알아차린 백설공주는 새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작은 집이 보였고 백설공주는 새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에는 깔끔하고 흰 식탁보가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음식이 담긴 7개의 작은 접시가 있었어요. 벽 쪽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쭉 놓여 있었고 이불로 덮여 있었죠. 백설공주는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각각의 접시에서 채소도 먹고 빵도 조금 먹고 우유도 살짝 마셨죠. 숲속을 헤매느라 너무 지친 나머지 백설공주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어둠이 내리고 이 집의 주인인 일곱 난쟁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산에서 금을 캤죠. 새들이 백설공주를 깨우려 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일곱 난쟁이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누가 내 의자에 앉았나 봐. 누가 내 음식을 먹었나 봐. 누가 내 빵을 먹었나 봐. 누가 내 채소를 먹었나 봐. 누가 내 포크를 썼나 봐. 누가 내 컵으로 마셨나 봐. 일곱 번째 난쟁이가 침대를 보고는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일곱 난쟁이들이 침대로 뛰어왔어요. 아우 세상에! 참 예쁜 소녀로구나. 쉿! 자게 두자! 조용히 해! 일곱 난쟁이들은 침대 주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설공주가 깨어나 일곱 난쟁이들을 보고는 매우 놀랐어요. 난쟁이들이 비명을 듣고 깨어났지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난쟁이들이에요. 당신은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백설공주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난쟁이들은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말했죠. 우리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고 요리도 하고 침대도 치워주고 설거지, 바느질, 뜨개질도 하고 모두 깨끗이 정리정돈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랑 같이 지내도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걸 갖게 될 거예요. 네, 열심히 할게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매일 아침 난쟁이들은 금을 캐러 산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설공주는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낮에는 혼자였지만 숲속 작은 새들과 동물들이 있어 함께 놀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산 너머 일곱 난쟁이와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당신보다 천 배는 더 예뻐요. 뭐라고?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사냥꾼이 날 속였구나. 나중에 혼을 내줘야겠어. 하지만 지금은 당장 백설공주를 없애버려야겠다. 어떻게? 말 좀 해봐. 어떻게 해야지? 왕비는 화가 난 나머지 거울을 깨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왕비는 어떻게 하면 백설공주를 없애버릴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마침내 무엇인가 떠올랐어요. 왕비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죠. 그곳에서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어요. 사과에는 교묘하게 독이 들어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예쁘고 맛있게 생겼답니다. 그러고는 마법을 부려 늙은 행상인으로 변장했어요. 산 너머 난쟁이 집으로 간 왕비는 문을 두드렸죠. 백설공주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불쌍한 노파입니다. 여기 사과를 드릴게요. 죽어가는 남편에게 줄 빵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일곱 난쟁이들이 못하게 했거든요. 못 들어가도 전 괜찮아요. 여기 신선하고 맛있는 사과를 빵 한 덩어리와 바꿀 수 있을까 해서요. 백설공주는 예쁘게 빛나는 사과를 보고는 뿌리칠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가 난쟁이들이 먹으려고 만든 크고 신선한 빵을 가져왔어요. 백설공주는 노파에게 그 빵을 주고 대신 사과를 받았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백설공주는 바닥에 쓰러져 죽었어요. 사악한 왕비는 원래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눈처럼 희고 비처럼 붉으며 흑단같이 검은 백설공주. 일곱 난쟁이들은 절대로 널 깨울 수 없을 것이다. 왕비는 곧바로 왕궁으로 돌아가 깨진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마침내 왕비가 바라는 대로 대답했어요. 왕비님,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저녁에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백설공주는 숨을 전혀 쉬고 있지 않았어요. 죽은 것이죠.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들어올려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야기도 해보고 흔들어도 보며 울었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백설공주는 그렇게 죽은 채 있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지푸로 만든 침대에 백설공주를 눕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애통해하며 3일 내내 울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묻으려 했지만 공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붉은 볼을 갖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를 시커먼 땅에 묻을 수는 없어. 살아있는 것처럼 더러워지지 않게 하얗게 두자. 난쟁이들은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어서 모든 방향에서 백설공주를 볼 수 있도록 했죠. 백설공주를 그 안에 눕히고 황금빛 글씨로 썼어요. 여기에 백설공주 잠들다. 그러고는 산 위에 관을 두었어요. 동물들과 새들도 와서 백설공주를 위해 울었답니다. 그때 한 왕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왕자는 유리관 근처에 있는 난쟁이들과 동물들을 보았죠. 왕자는 도대체 무엇이 그 관 안에 들어있길래 많은 동물들이 모여있는지 궁금했어요. 왕자는 황금빛 글씨로 쓰여진 것을 읽었어요. 왕자는 항상 꿈꿔왔던 소녀가 바로 백설공주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근처에 있던 난쟁이들을 보았어요. 이 관을 갖게 해주시오. 당신들에게 어떤 것이든 주겠소. 세상에 어떤 황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을 거요. 제발 나에게 주시오. 이 소녀를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소. 이것을 갖도록 허락해주지 않으면 난 죽을 거요. 제정신이요? 죽은 사람으로 뭘 할 건데요? 이 소녀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내 왕궁 근처에 기념비를 세워 영광스럽게 하겠소. 왕자를 불쌍하게 여긴 난쟁이들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왕자는 하인들에게 그 관을 어깨에 메어 나르도록 했죠. 그때 한 하인이 관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백설공주가 베어 물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왕자는 급히 달려와 관을 붙잡았어요. 왕자는 백설공주를 나무 아래에 두고 바라보았어요. 백설공주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예뻤죠. 왕자는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키스하자마자 백설공주는 눈을 떴어요. 백설공주는 일어나 앉았고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에, 여기가 어디지?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 난 왕자요. 그리고 왕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어요. 세상에,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도 지켜주려 했다고요? 하지만 왜요? 당신은 내가 꿈에 그리던 소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하오. 나와 같이 성으로 갑시다. 나와 결혼해서 왕비가 되지 않겠소? 네, 왕자님. 하지만 저의 아버지를 먼저 배워야겠어요.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으면 해서요. 하지만 공주님의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오랫동안 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아마도 사악한 왕비의 속임수일 거예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소. 궁전으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봅시다. 왕자는 백설공주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왕자는 사악한 왕비와 싸워 이겼어요. 성에서 그들은 왕비의 비밀의 방을 발견하였고 비밀의 감옥에 갇혀있던 백설공주의 아버지를 찾아 풀어주었죠. 한편 왕비는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보고는 몹시 두려워져서 나라 밖으로 도망쳤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은 궁전의 뜰 앞에서 딸의 결혼을 선언했어요. 백설공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그 이후로 모두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